산넘어 좁은 변호석 길에 봄이 찾아온다네. 들러먹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. 아지랑이 속삭이네. 봄이 찾아온다고 와차피 찾아오실 공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음을 반기려네.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넘어 좁은 옷을길에 봄이 찾아온다네. 들러먹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. 들러먹 고향